그저 나 가진 곳은 그대를 아끼는 마음. 그게 다인 나는 모자란 사람. 그대 원하는 내 맘 욕심이 태워버린 슬픈 운명 같은 사랑아. 그대 하얀 숨결에 입 맞춰 잠들고 싶어. 오늘도 간절히 꿈을 꾸지만 멀어질까 두려워 나 그냥 뒤돌아서서 그저 그대 행복하기를.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해 보여도 그대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대 원하는 사랑 채워줄 수 없어도 그대 영원히 나 지켜줄게요. 그대 사랑하는 마음 이토록 감추지 못한 오늘도 난 애써 웃어보지만 아직 그대에게 난 차마 하지 못했던 말. 그대 나의 숨쉬는 그댄 단 하나였네 사랑.